Y'all ready?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Wait or down now? Only da da. 익숙한 스킨십에도 심장이 뛰고 신경 쓰여 괜히 너의 눈치를 보게 돼.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부를 때도 어묘한 듯 애매한 게 익숙한 듯 설레네. 더 뭔가 간지러운 느낌이 와. 친구인 네가 오늘따라 왜 여자로 보일까. 뭐지 이 어묘한 느낌은 뭐지. 그러고 보니 네가 원래 이렇게 예뻤었나. 오늘따라 내가 취했나. 왜 오늘따라 네가 더 예뻐 보일까. 지금 너에게 반하는 줄, 반하는 줄. 왜 오늘따라 네가 여자로 보일까. 점점 너에게 빠지는 줄, 빠지는 줄. 짜짜짜짜짜라짜짜나 짜짜나 왜 이럴까 오늘따라. 신기함 난지 놓지 모르겠지만 이 내 문제가 감기인가. 온몸이 떨리고 왜 심장이 뛸까. 너와 내가 그어왔던 친한 친구라면서 네가 그디게 넘는 바로 맞춤편. 가까워진 얼굴 아름다운 너 오늘따라 심장이 내게 반응하는 걸. 더 뭔가 간지러운 느낌이 와. 친구인 네가 오늘따라 왜 여자로 보일까. 뭐지 이 오묘한 느낌은 뭐지. 그러고 보니 네가 원래 이렇게 예뻤었나. 화장이 잘 된다. 왜 오늘따라 네가 더 예뻐 보일까. 지금 너에게 반하는 줄, 반하는 줄. 오늘따라 네가 여자로 보일까. 점점 너에게 빠지는 줄, 빠지는 줄. 쳐다보지마. 오늘따라 왠지 어색하니까. 내 마음 넌 모르겠지만 복잡한 이 감정 어쩌면 이건 사랑일지도 몰라. 오늘따라 네가 더 예뻐 보일까. 지금 너에게 반하는 줄, 오늘따라 줄. 오늘따라 네가 달라.